다시 돌아와서 코트에 목도리 스웨터 벙어리 장갑 그런 게 없어도 사실 난 전혀 안 좋아 내 곁엔 항상 너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우리 솔직해져 볼까 내게 실망한 적 있지 맞아 나도 너에게 oh, 상처받았던 적 있지 따뜻한 겨울에 눈 녹아 사라지듯이 지금은 그것도 다 추억이 되졌지만 고마운 마음이 자꾸 많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그때 맴돌아서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따뜻한 이 겨울엔 내 곁엔 항상 너 항상 너 곁에 있으니 감춘 채 걸어온 날에 이런 날 올 줄 정말 몰랐어 마치 꿈속인 것만 같아 다시 돌아온다는 말 참 예쁜 말이지 다시 또 만날 그날이 약속된 안녕인 거니까 따뜻한 겨울이 항상 너 네가 있으니